안녕하세요, B2B의 이론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부르게 될 너의 멜로디가 되어줄게 여섯 번째 곡은요, 섭이 섭섭해요. 그리고 윤소연 님이 보내주신 빈지노의 If I Die Tomorrow입니다.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약간 리믹스를 해봤는데요. 가사도 직접 써가지고 조금 바꿔봤어요. 그래서 노래 제목과 맞게 내가 내일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과연 내가 오늘 전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일단 작업을 해봤고요. 좀 부족하더라도 네,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밤이 마냥 내게 주어진 돗대와 같다면 what should I do with this 구겨진 자존심 그 위에 자리한 꿈은 무당벌레 같지 고요한 청담동의 빌라촌 일곱 숨결이 한 방을 가득 채워 화려함 속에 감춰진 상처 우리도 가끔 라면으로 끼닐 때워 예쁜 걸그룹의 다리엔 상처 흉터 멍자국 연습의 흔적 가득해 먹을 수 있을 때도 살을 빼내 친구들과 차이는 무려 20kg 화려함 속에 감춰진 상처 날 포장해 천적 앞에 무당벌레처럼 If I die tomorrow 이제 내가 내고 싶은 소리 내려도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후기 속에 맺히는 심장의 걸음 rhythm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희미하게 보이는 삐걱거리는 rhythm 등떠밀려 억지로 끼워 맞춘 rap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잘한 건 아닌 듯해 인생을 뒤돌아보면 상상치도 못한 지금의 내 도면 보여 그래 보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내 모습 지금의 나로선 익숙치 않은 내 모습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로 못할 것도 없단 말하지 자식도 낳아보고 싶지만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은 없단 얘기 내가 이해 못하겠는 건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던 어린 소년이 어느새 울적 자랐어 다시 어린 소년이 되고 싶다는 거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후기 속에 맺히는 심장의 걸음 rhythm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희미하게 보이는 삐걱거리는 rhythm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는 두 눈 내일 아침 끝나겠지 스스로의 고문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내달라고 천국 숨쉬는 게 부담스런 세상이었어 너무 아빠는 일터에서 내 소식을 듣겠지 엄마는 아침에 영원히 잠든 날 깨우겠지 Don't cry mom and pa 다음 생에 다시 봐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난 그대들의 아이 떠날 때 먼저 갈게 사랑스런 내 누나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 같은 둘과 그봐 모든 걸 내려놓아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 I always in your minds 그러니 잊지 마 Always in your mind Always in your mind Always in your mind Always in your mind 영원히 잊지 마 If I die tomorrow 영원히 잊지 마 If I die tomorrow 꿈은 아니지만 If I die tomorrow 영원히 잊지 마 If I die tomorrow 지금 떠나지만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If I die tomorrow 후기 속에 맺히는 심장의 걸음 rhythm If I die tomorrow